바라보면 좋은 날 있을 테니까 처음부터 잘 사는 사람 어디 있나요? 열심히 살아갑시다.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내게는 당신 하나뿐이죠. 아무리 가는 길이 힘들어도 당신 있어 나는 행복해. 이제부터 시작이야 포기하지만 세상은 넓고 넓잖아. 살다 보면 좋은 날 있을 테니까 처음부터 잘 사는 사람 어디 있나요? 열심히 살아갑시다.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내게는 당신 하나뿐이죠. 아무리 가는 길이 힘들어도 나는 행복해. 이제부터 시작이야 포기하지 마.